광명성절경 측 전국 소예 축전 폐막식이 22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관계 부문 일꾼들, 창작가들, 애호가들, 청소년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참가자들에게 축전 상장과 증서, 메달 등이 수여되었습니다.